헙스 뉴스. 서울 캠퍼스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 1, 2유형 1차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4일 수요일부터 12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그 대상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바랍니다. 한양대생 12월 오픽 할인응시 안내입니다. 연 1회에 한정하여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협약된 대학교 재휴학생에 한해 전국 오픽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며 대학원생도 동일하게 응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개발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행정팀에서 교내 근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2명으로 한양대학교 학부 재학생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서 제출 기한은 11월 22일 월요일부터 12월 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행정팀에 문의 바랍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졌습니다. 그는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세브란스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명복을 빌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차원의 조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천안의 교회 신도 20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으로 감염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3일 충청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천안시 광덕면 한 교회 신도 20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천안시 등 방역당국은 교회가 있는 마을 입구에 이동 선별진료소를 긴급 설치하고 검사를 진행 중이며 마을 내 종교시설을 폐쇄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무증상, 경증 환자로 확인됐으며 164명은 백신 미접종자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23일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문화청 관계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할 일본 후보로 니가타현 사도시마 노킨전을 추천할지 문화심의회가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사도광산이 후보로 결정되면 일본 정부는 내년 2월 1일까지 유네스코에 정식으로 추천서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재 여부는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심사와 권고를 거쳐 2023년에 정식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 11월 2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권하인,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인이었습니다.